최근 조선의 국토환경보호소송 산림연구원에서 우량 품종의 잣나무 밀식림 조성 기술을 연구 완성하고 전국에 도입하고 있습니다. 우량 품종의 잣나무 밀식림 조성 기술은 실생 잣나무 림에서보다 잣 생산 시기를 8 내지 10년 정도 앞당기면서도 정보당 훨씬 높은 수확량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산지들에서 눈접 방법 도입 기술과 새로 육성한 우량 품종들의 정보당 잣 생산량이 일반 잣나무에 비해서 한 배 반 이상 더 높았습니다.